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와 김정일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살 맞으며 김용남 동지, 황병서 동지, 박봉주 동지, 최룡희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꾼들과 우당위원장, 평양시안의 당중앙시도기관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중앙기관 일꾼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9.1 순고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립상 양옆에는 당기와 공화국기들이 세워져 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조기군 명예비병대가 정렬해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에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전함을 모신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립상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